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보았던 이 골로새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오고 또 빌레몬이 나오고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회자로서 당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투옥되기 전에 빌레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투옥되었을 때에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이 로마,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로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그 골로새 시, 그 시에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성도요 또 직분자였습니다.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그 이후로 교회를 성실히 섬긴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어느 날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마로 숨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 바울을 도우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과 또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을 때 믿음이 각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 점을 우리가 실제 사건을 토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이 빌레몬서의 전체 이 핵심 주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된 이 짧은 성경에서 이 전체 그 핵심 주제를 말한다고 한다면 믿음은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빌레몬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 또 빌레몬, 이 오네시모, 이 세 사람, 이 신자들에게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눈여겨보시면서 특별히 이 세 사람, 그리고 그 세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떤 것을 핵심적인 가치로 주목해야 하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하고 또 그 가치를 함께 실천해 갈 것인가라는 이 열매를 우리가 함께 다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선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1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께서는 빌레몬을 뭐라고 부릅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두고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고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언제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가? 언제 이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인가? 학자들은 대개 이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에 가보면은 빌레몬이 마치 사도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빚진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이 빌레몬이 빚진 것,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한 빚,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지금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은 골로새라는 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이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느 곳에선가 만났겠죠. 그럼 어디서 만났을까? 학자들은 에베소가 가장 유력한 도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곳은 이 골로새라고 하는 시로부터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 멀지 않은 큰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베소 시는 어떤 곳이었냐면,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에베소서를 전초 기지로 삼아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빌레몬이 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것이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빌레몬은 그 이후에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또 직분자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1절에서는 이 빌레몬이 어느덧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또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동역자로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또 보람있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인생에 중요한 만남은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제가 제 아내를 만나는 일생일대 가장 복된 그런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해결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을 맛보고 또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참된 삶의 목적의식을 발견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 여러분의 친지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자신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른다, 자신의 삶의 목적의식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참된 가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일깨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의 중요한 두 번째 만남은 책과의 만남이라 그렇게 봅니다. 독서와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비천한 자를 위대하게 만들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는 책이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아브라함 링컨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준 책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비천한 자를 위대하게 만들고 또 무명한 사람을 유명하게 또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비록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또 인생의 중요한 두 번째 만남 성경책과의 만남을 가져서 비록 제가 세상이 볼 때 위대한 사람 또 세상이 볼 때 유명한 사람 또 세상이 볼 때 부유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책을 만난 것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이 성경책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에 참된 지혜와 그리고 참된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언젠가 제가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함께 모임하던 그 모임에서 저의 형이 가르쳐줬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경건한 독서는 찰나의 의식이 아니라 영원한 의식을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또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책이든 경건한 독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 삶의 의식을 이 땅에 잠깐 있는 그 찰나의 의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넘고 능가하는 영원을 잇대어주는 영원한 의식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감각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지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일러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좋은 책, 또 좋은 만남, 특별히 성경책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혜와 진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은 역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방황할 때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른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 좋은 친구들과 사귀라고 하셨던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 또 나쁜 친구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제 인생에 있어서 또 아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기도한다면 평생지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참 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 평생의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좋은 친구만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 또 좋은 영적인 스승,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 그리고 신실하고 성실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칼럼에 쓰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 자녀들을 위해서 꼭 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영적인 스승들을 만나고 또 성실하고 신실한 배우자들로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 사람 아니고, 나는 좋은 그러한 스승이 아니고, 나는 좋은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적인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서로에게 좋은 친구,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만남, 그리고 이미 허락한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된 그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빌레몬서를 보면은요, 2절을 보시면 이 빌레몬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아비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키뽀라고 하는 이름은 빌레몬의 아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와 또 그 아들인 아키뽀,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먼저 이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키뽀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군사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면요,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아키뽀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성실하게 완수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는 이미 장성한 아들이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키뽀를 두고서 함께 병사된 자, 함께 군사된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쓰고요, 또 에바브로 디도에게 씁니다. 디모데에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표현하고요,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아키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병사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무엇을 염두에 둔 겁니까? 군인이라는 것이죠. 함께 군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동지의식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함께 전투를 나아가는 전우다, 동지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아주 가까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키뽀도 그 반열에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 병사된 자라고 하는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아키뽀를 상당히 친근하게 여겼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요,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바울은 이 빌레몬, 그 아키뽀의 아버지 빌레몬을 만났고 복음을 전해서 그 아버지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영접했죠. 그러나 그 아들 이 아키뽀가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바울과 아키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또 그들이 인간적인 친분을 쌓을 정도로 충분한 그러한 교제를 가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아키뽀를 아주 친근한 의미로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러한 표현을 쓰고서 이 아기뽀를 함께 군사된 자다, 나와 함께 동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이 아기뽀를 그저 오랜 시간 함께 지내고 그래서 인간적인 친근함을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의 동지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함께 바라보는 그 목적의식에 있어서 동지의식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친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친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함께 전투에 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동지의식이 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주민 선교를 갔을 때 그 원주민 애들, 전혀 모르는 아이들, 그 10대 청소년, 그 아이들과 함께 처음 만났는데 뭐 서로 모르고 피부색도 잘 틀리고 뭐 말도 다르고 전혀 상황이 다른 그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하고요 3대3 농구, 여러분 길거리 농구라고 해서 그 농구대가 있는데 거기서 3대3으로 같이 편먹고 농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간적인 그런 친분도 없고 서로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함께 운동했다는 그것 때문에 금세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이게 동지의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아기뽀를 두고서 어쩌면 만나지도 못했고 어쩌면 인간적인 친분관계도 아닌 이 사람을 두고서 너와 나는 동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군사된 자로서의 동지의식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비전 나눔 모임을 제안했을 때 모두들 오케이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죠. 사실 그때 저는 그런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낀 겁니다. 또 최근에 1대1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 풍삼초 만남을 시작하자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백 장로님은 시간 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요일 새벽에 일하기 전에 한번 하자 그래서 6시 반에 거기서 출발하셔서 교회에서 오시면 한 7시 조금 어간 되는데 그때 그럼 하자 해서 4주 동안을 만나고 마쳤습니다. 또 이장로님이나 또 정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오후에 또 주일 오후에 시간을 내서 그렇게 만나자 해서 또 그렇게 선뜻 제가 만나자고 했을 때 각각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을 때 그것을 흔쾌히 응하는 그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일종의 동지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제 장로님들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또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안수집사님들에게도 1대1 양육을 시작하자 광고를 드렸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고집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언제든 시간을 정해주면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을 응해 주셨을 때 저도 역시 저 역시 같은 마음을 느낀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갖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구든 일종의 동지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친분, 인간적인 친밀함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은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지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사실 좀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동지의식을 더 느끼게 해주신다면 그런 것이죠. 앞으로 3년 후에 말하자면 시난밸리가 완공될 쯤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요. 또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그런 기대감도 생깁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종의 동지의식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동지의식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동지의식. 우리가 뭐 10년, 20년, 30년 같은 교회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요, 인간적인 친근함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친근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누구라도 그 비전을 아래서는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가 다 동지라는 그런 의식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또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꺼이 헌신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말씀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그렇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저는 믿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랬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은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쳐있고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능가하는 그 상황을 만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산 증인으로서의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2절을 보시면요. 이 빌레몬의 아내의 이름을 아비아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2절 후반절을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러고 보면 이 빌레몬의 가정은 그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가정을 예배 처소로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헌신한 사람들 그 집에 주로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 내 집에 있는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요. 이미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은 눕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눕바 역시 골로새 시에 있는 성도라고 본다면 이 골로새 시에는 지금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구역 또 눕바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집에서 모이는 구역 또 어떤 다른 신자의 집에서 모였던 구역 이런 식으로 골로새 교회는 이런 구역들로 모임을 가졌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정을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잖아요. 아마도 저는 그것이 이 초대교회 예배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구역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을 나누고 그 삶을 세워갔던 것처럼 얼마나 복된 만남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요즘도 구역 예배로 한 가정에서 모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모이는 가정에 여성도들이 여러모로 뭐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가정에 이 아내인 아비아의 역할이 참 많았겠죠. 아비아가 여러모로 수고를 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 여집사님 또 여건사님처럼 이 아비아도 그렇게 보면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빌레몬을 소개하고 있고 또 아기뽀를 소개하고 있고 또 이 아비아 그 아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이것입니다. 아마도 이 빌레몬은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방식이 다름 아닌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복된 소식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 방법,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들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주님의 이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 생활에서건 또 일터에서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 믿음에 걸맞는 사람답게 살려고 힘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또 그 주님이 곧 영생의 축복을 장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온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참된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생활 방식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도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이루고자 힘쓰겠지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정절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려고 힘쓸 겁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된 도리를 다하려고 힘쓸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에 앞서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려고 애쓰고 또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교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울 겁니다. 물론 어떤 한순간에 그걸 다 이룰 수는 없겠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생명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그때그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그림을 한번 제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도 저희 가정사를 보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희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과 상함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제 삶에 불쑥불쑥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열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것들을 우리가 다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능력은 그야말로 우리 개인에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달은 후부터는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제 안에 불쑥불쑥 그 아픔과 상처들이 저를 무너뜨리고 또 그것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이 사탄의 그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온전한 회복들을 이루어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허락하신 복을 우리 가정에서 실감하고 또 누리고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제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도 주 안에서 행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실감케 하실 때마다 여러분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그저 막연하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미리 선취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허락하신 그 능력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약속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이 날이면 날마다 더욱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개인의 삶에서 실감하시고요, 그것을 가정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직 남편이 또 아직 아내가 또 아들이나 딸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이 대부분의 가정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저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살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표현하시고요, 선행으로 나타내시고요,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이 더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 또 그 교우들, 지체들 가운데 그러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건강하고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 각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들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소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